And we're live. Produced by the colleagues. Take one. Yeah. All right. One, two. 땡당이 난 고개를 들고 나를 봐. 역시 looking, looking my super looking, looking boy. 좋아 볼 때마다 진짜 넌 내 타입. 역시 looking, looking my super looking, looking boy. 이토록 고생 존재감 난 이미 혹시나 하는 자던 아침부터 못해. 즐기는 척 하하 너를 써봐 있어. 말투까지 네 옆에서 마치 아이스까지 불쑥 들어와. 척해